사랑을 말하던 그 입술로 이별을 넌 말할 테니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어색해진 너를 보며 난 이별을 예감할 수 있어서 날 밀어내는 너의 맘 남겨줬던 시간도 내 추억 속에 말들도